벌써 12시예요. 점심 먹으러 갑시다. 뭘 먹을까요? 어제 중국 음식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한식을 먹는 게 어때요? 좋아요. 그럼 한식집으로 가요.